애도성에 들어가는 통신사 행렬, 작가 미상, 조선 인조 14년. 이 작품은 인조 14년 조선 중기 제4차 통신사 일행이 애도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린 행렬도다. 통신사 행렬도는 이 작품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인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는데, 이 작품은 당시 조선의 수행 화원이었던 김명국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. 당시 통신사행의 정사는 임광, 부사는 김세렴이었으며 총인원은 475명이었다. 각 인물 상단에는 행렬에서 이들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직책이 기재되어 있고, 그림 첫머리에는 후대의 가필한 한국사신 입황성 행진도라는 글씨가 적혀있다. 일제시대에 사이꼬 마고또, 야마가타 이사부로, 김윤식, 이완용 등이 그림을 보고 느낌을 적은 배관기도 말미에 첨부돼 있다.